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반응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웬디가 원래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제가 재밌나요? 저만 몰랐나요? 요즘 이렇게 저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또 같이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는 사람으로서 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아직도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두 시간은 어떤 저와 만나실래요? 여기는 영시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영스위트 첫 곡은요. 존박의 이상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재밌다고 해주신 우리 청취자분의 반응을 소개해봤는데요. 와, 좋아요. 재밌다는 얘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방금 정말 정말 저의 찐 웃음이었습니다. 재밌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너 되게 재밌다. 야, 뭐 되게 그런데 막 얘기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까지 들어봤던 적이 없는데 아 우리 청취자분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예. 아, 근데 저도 라디오를 하면서 재밌다는 것보다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껴져서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같이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씨가요, 웬디, 아 웬디 진짜 재밌어요. 특히 웃음소리에 따라 웃게 되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웃음소리를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좀 다양한 웃음소리가 있어서 그런 다양한 웃음소리를 듣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7531님, 요즘 왜 이리 재밌어요? 원래도 재밌었는데 요즘 더더욱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베테랑 DJ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5년, 10년 쭉쭉 DJ 해줘요. 꼭 챙겨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베테랑이라는 단어는 아직 저에겐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DJ라서. 하지만 매 순간 라디오 할 때마다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즐겁게 재밌게 하니까 그걸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다라고 느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6983님, 완디, 제주도에 벚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어느새 봄이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이 만개한 벚꽃처럼 달달한 목소리로 오늘도 잘 부탁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밤, 야근하느라 너무 바쁜 우리 팀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인터넷을 봤는데 벚꽃이 피는 그 날짜가 딱 있더라고요. 서울이 3월 28일이었나 하여튼 좀 3월 말쯤에 벚꽃이 피는 걸로 날짜가 떠가지고 너무 예쁘겠다라고 느꼈거든요. 라디오 오는 길에 개나리 돈을 정말 많이 봤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6983님, 늦게까지 야근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텐데 화이팅! 이라고 외쳐드리고 있습니다. 네. 0087님, 집 앞에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아직 꽃 봉오리만 꽃이 있길래 Feel My Rhythm을 들려줬더니 활짝 피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Feel my rhythm, come with me. 하늘에 꽃이 갑자기 피어났다고요? 이야, 여러분의 벚꽃 봉오리인 꽃만 있다면 한번 저희 Feel my rhythm,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을 한번 틀어주시는 건 어떨지. 벚꽃이 더 일찍 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기적이네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셔서 감사드려요. 5389님, 초등 6학년인 아들이 웬디님 팬이라 같이 드라이브 나와서 자주 들어요. 아들 놀래게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재혁아! 어머, 정말! 너무 고맙잖아! 아, 내가 요새 또 활동해서 우리 레드벨벳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재혁이에게 아주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줘. 고마워! 재혁아! 고마워! 네. 오늘도 우리 완소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자 50원, 긴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완소마켓, 오늘은 1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자 참여할 준비 해주세요. 그럼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택배로 받는 롤팩 매트리스. 우후! Let you know something.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촤! 부쳐. 골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팍

이제 그렇게 제 방에서 거실까지 들고서 나와주셨죠. 에이, 버릇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생각 안 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게 내가 코알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저희 그 제작진분들께서 제 컴백을 했다고 꽃을 방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제가 충격, 어 뭐야 감동이잖아 하고서 이제 파란색 꽃을 보내주셨는데 편지에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코알라 I love you.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노래하는 코알라 화이팅. 본업 존잘 완디 화이팅. 무대 찍고 돌아와요. 무대 완성 완디와 함께 했는데 처음에 코알라 I love you? 노래하는 코알라? 라고 해가지고 이야 이 코알라는 정말 오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제작진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꽃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아 코알라 인형도 보내시려고 그랬어요? 이야 정말 끝이 없군요. 예예예예. 아 별명을 제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신기하게 제가 MBTI를 좋아하는데 MBTI 유형별 별명 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SFP, 제가 ISFP거든요. 어머 이거 좋다. ISFP는 순둥이, 그리고 또 다른 별명으로는 숨겨진 야생마라는 그런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어 처음 알았는데 어 맞는 것 같아요. 야생마, 야망. 그리고 순둥이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추억이 담긴 별명 혹시 기억나실까요?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합니다. 학창 시절 내 별명은? 전 반에서 공식 나무늘보였어요. 행동이 느리고 맨날 졸려 보인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전 별명이 꿀단지였어요. 제 사물함엔 늘 달달한 간식이 가득했거든요. 등등. 완소 여러분들의 추억이 담긴 다양한 별명들 많이 보내주세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1077, 짧은자 50원, 긴문자 100원, 골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볼게요. 엑소의 Call Me Baby. 이 거리 완전 난리야. 사람들 사이는 남이야. 함께하는 매 순간이 like boom boom boom boom boom. What up? Hey girl, 영원 같던 찰나, 운명 같은 순간, 나를 한 순간 뚫고 가. 반지처럼 내 이름 불러주면 나에게로 다가와. 놀라, 순간처럼 맞아. 너를 마주하는 순간 oh my, 편하게 여기 앉아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 Oh, I don't. 멀리 돌아간대도 이렇게 너의 곁에 단한 남자가 될 테니. 맨발은 내 입술에 맘 스며들어와 나를 깨워. Time's wasting girl. So don't wait, don't wait too long. 빛나는 것들을 만나 그냥 내 진짜를 봐봐. Call me baby, babe. Call me baby. Call me baby, babe. Call me baby. 물량이 꽃조가 맘마 힘들 속에 나를 쓴 그 어떤 말도 넘었어. 그 믿음을 보여준 너. 모두 변해 널 떠나간대도 넌 나만의 레일에 내 손을 잡아주는 그 가면 내 것들을 만나 그 안에 진짜를 봐봐. Call me baby, babe. Call me baby. Call me baby, babe. Call me baby. 너야 해 거쳐간 맘마 문을 닫아. Call me baby, babe. Call me baby. Call me baby, babe. 나를 떠나버린 사람들과 마주해. Never the mind about a thing. 내 가슴 속에 거대 향공 뺏게 널 거해. Baby, baby, baby.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대신해준 오직 한 사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엑소의 Call Me Baby. Today's Wendy. 오늘은 여러분들의 공감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학창시절 내 별명은? 우리 완소들의 다양한 별명들 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신남숙님. 이름이 신남숙이라서 신난다요. 저는 택배에도 늘 신남땡이라고 와서 늘 신나는 사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름 따라간다 노래, 그러니까 저희 가수는 애들은 이런 노래 제목이면 노래 제목 따라간다 이런 것처럼 이름이 또 이러시니까 별명도 신난다이기도 해서 매일매일 뭔가 신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아, 좋은데요? 노민규님, 저는 노씨인데요 거꾸로 예스 민규라고 불렸어요. 아, 성이 노씨니까 아 예스 민규. 네, 제가 노민규입니다. 이렇게. 아, 좋네요. 3925님, 제 별명은 까마귀였어요. 아,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친구들이 까마귀처럼 깍깍거린다고 까마귀를 불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까마귀! 저도 목소리가 조금 큰 편이어가지고 대기실에서 멤버들이랑 얘기할 때 멤버들 중에 몇 명이 가끔씩 어우 시끄러워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까마귀라는 별명은 처음 들어봤네요. 네. 3045님, 어? 완두콩이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는 성이 공씨고 이름 끝이 완이라서 완두콩이었어요. 완디랑 공통점이라고는 없어 보였는데 하나 찾았네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 우리 완소들은 적어도 저와 연결고리가 하나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7679님, 저는 강냉이였어요. 성도 강씨인데 강냉이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 친구들이 강냉이 보면 아직도 제 생각이 난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음식을 뭐 하나를 유독 좋아하면은 그 음식에 대한 별명을 또 지어주잖아요. 아, 근데 강냉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또 강냉이를 보면은 또 우리 7679님이 생각이 난다고 하니까 전 이건 되게 좋은 별명 같습니다. 박미라님, 전 방구탄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방구탄이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방구를 끼는 바람에 놀림을 받으며 방구탄이라는 별명 지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름이 아닌 별명을 불러주었던 게 기억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방구탄. 어, 방구탄이 그 소리 나는 그런 거죠? 아, 방구탄도 귀엽네요. 이게 약간 내 별명이 아니니까 되게 귀엽게 느껴지네요. 예. 정혜진님, 저는 별명이 진이었어요. 끝글자가 혜진이라서 지니지니라고 불렸죠. 진이라서 친구들이 저한테 소원 들어달라고 떼쓰곤 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니지니! 아, 진인데 소원 들어줘! 아, 지니! 이렇게. 아, 어렸을 때. 아, 다 귀여운데요? 7579님, 저는 이름이 수성이어서 어릴 때부터 태양계의 수성, 수성 사인펜, 감수성, 어, 정말 다 수성이네요. 등등 수성 관련된 별명이 많았어요. 제대로 이름이 불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수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많았다니. 태양계의 수성, 우리 수성 사인펜, 또 감수성. 네, 아, 수성씨!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수성씨! 수성아! 임희상님, 이름이 임희상인데 처음 듣고 발음 제대로 하는 사람도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희상, 임희상, 별명이 임희상이 됐어요. 이제는 저도 임희상보다 임희상이 듣기 편하고 익숙해졌어요. 빨리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임희상. 어, 그렇게 들리네요. 천천히 말을 해야 되네요. 임희상입니다. 임희상. 이렇게. 아, 우리 임희상님입니다. 0503님, 저는 이름이 김장철이에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정신과 의사도 사람이니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일 텐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라고 S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희로애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겠죠? S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삶의 여러 모양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땐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어두운 면에 대해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 카를 융의 말을 떠올리곤 한답니다.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오기까지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치료자로서 좀 더 준비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하지만 힘든 걸 피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S님과 똑같답니다. 지금까지 마음좋지 웅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 여러분들만을 위한 비밀 마켓이 열립니다. 선물이 쏟아지는 나만 알고 싶은 마켓. 여기는 완소 마켓! 웬디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완소 마켓! 선물을 마구마구 드리는 시간이죠. 저 완디가 완판 요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겁니다. 오늘은 한 시간 내내 함께하니까 꼭 선물 받아가세요. 9210님이 도시가 보이면 시티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완디가 보이면 코 알라뷰. 아 정말 제가 괜히 또 코알라를 얘기해가지고서 코알라는 오래갈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렇다고 엄마 아빠에게 아직도 코알라를 하고 이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 그랬다. 예, 지금까지 하면은 정말 아 불효녀죠. 불효녀. 예, 예, 예.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엄마랑 아빠를 이제 안아드려야죠. 예. 엄마 아빠 코알라 이렇게. 8230님 완소마켓 열린 김에 4행시 시작하죠. 오 4행시 3행시 뭐 이런 거 좋아요. 완 완소마켓 얼마 만인가요? 소 소원이 있는데 마 마켓이 얼마 만에 열렸든지 항상 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선물은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캣은 모르겠어요. 선물 받고 싶어요. 특히 완소 후드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보겠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아 캣까지 조금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은 가능성이 좀 열려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예. 그래도 선물을 저희가 오늘 한 시간 동안 많이 드릴 거니까요. 첫 번째 선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완소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이 선물이 다시 입고됐습니다. 반려동물이 선택한 라디오 영스트리트에서 준비한 선물.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펫 영양 보충제. 반려동물들아 이 선물은 너희들 거야. 빨리 엄마 아빠한테 문자 보내라고 해. 어서 hurry up. 새 코너 완소마켓 첫 번째 선물은요 펫 영양 보충제입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겐 아주 꿀템이죠. 지난번에 정말 문자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입고 되자마자 바로 찾아왔습니다. 완소마켓 앞에 별 이름을 또 바꿔주셨어요. 네, 이걸 내가 또 네이버로 얘기해야죠. 뭐 오늘 코알라와 완소마켓으로 이름이 오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펫 영양보충제를 받고 싶은 이유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매일 반려견과 함께 듣고 있어요. 보내주세요. 아, 반려묘 키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아이 영양보충 시켜주고 싶어요 등등 펫 영양보충제를 받고 싶은 이유를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냐? 문자번호 샵1077,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루시드 폴 피처링 차이의 두근두근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두근두근 되는 가슴, 새근새근 되는 숨소리, 내겐 너무나 달콤한 멜로디. 매일 매일 지금처럼 속삭여줄래. 루시드보 피처링 차이의 두근두근 듣고 왔습니다. 선물을 마구 드리는 코알라의 완소마켓. 코알라와 완소마켓. 차, 코알라의 완소마켓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코알라의 완소마켓인가요? 네. 아, 이게 낫나요? 네네. 제가 모르고 지금 잘못 말했는데 원래 코알라와 완소마켓이었는데 제가 잘못 얘기하고 코알라의 완소마켓이라고 읽었는데 이게 더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예예예.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선물은 펫 영양보충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펫 영양보충제를 받고 싶은 이유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로 하면 바로 드리는 거고요. 하면 미안해요 다음 기회입니다. 그 문자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진호님 완디 누나 이게 해석이 딱 해석까지 보내주셨어요. 예, 완디 누나 선물 주면 고맙게 맛나게 먹고 튼튼해질 것 개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요 어느 정도 과장은 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듣죠? 해석이 없었다면 이거를 어떻게 제가 알아들을까요? 요새 그것도 있잖아요.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그 소리를 내면은 번역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걸 쓰신 건 아닌지. 네, 뻥입니다. 이건. 6799님 2살 된 반려묘 3마리를 키우는 애청자입니다. 영양 보충하기에 선물 주세요. 고 I love you 라고 어머 인증 사진까지 보내주셨어. 너무 귀엽잖아. 어머 집사를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면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보통. 그리고 지금 다 집사를 3마리가 다 바라보고 있는데 아 너무 귀여워요. 저 해맑은 표정 봐봐. 어머 보내드립니다. 인증샷 너무 좋네요. 예. 손형기님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니까 지쳐가네요. 펫 영양제 먹고 힘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펫 영양제여서 본인이 드신다는 거 아니죠? 비타민을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려동물이 먹어야 되는 거라서. 9670님 제 직업은 펫시터인데요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중이에요. 모든 강아지들이 다 사랑스럽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꿀 정말 보고 싶어요. 저는 꿀링하러 갑니다. 펫케어 제품 갖고 싶다고 꿀아 웬디 언니가 보내준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오 펫시터 베이비시터처럼 펫시터가 있는데 아 너무 좋네요. 아 3월1님 저희 집 댕댕이는 포메라니 아니고 이름이 감자입니다. 여자친구 이름은 고구마예요. 둘을 위해 영양보충이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자도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 고구마가 있고 고구마도 남자친구 감자가 있구나. 축하해. 그래 축하해. 많이 힘내 먹고서 힘내서 연애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나 대신 잘해줘. 2174님 저희 회사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중성화했더니 기운이 없네요. 영양 보충해주고 싶습니다. 아 이게 중성화를 하면은 저도 브이로그를 봐서 많이 아는데 진짜 말이 갑자기 없어지고 혼자 힘이 축 처져서 있더라고요. 아 이거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하정안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8살 진주는 내성적이고 늘 눈치만 봐요. 펜 영양제로 다시 기운 넘치게 예쁘게 키우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초반에는 내성적이고 늘 눈치만 보지만 많은 사랑을 받으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이 영양제를 먹고서 맨날 항상 즐겁게 웃고 했으면 행복한 하루들을 우리 진주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정민님 우리 두부가 요즘 사랑에 빠졌나봐요. 자꾸 옆집 강아지 집에만 가려고 해요. 우리 두부의 근육과 멋짐을 영양제로 보충해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많은 반려견들이 연애를 하고 있군요. 예예예 예, 예. 나 대신 잘해줘. 1618님 강아지 3마리 키우고 있어요. 골든 리트리버 발발이 진돗개 3마리 모두 보호소 출신입니다. 사료값이 엄청나서 좋은 사료를 못 주고 있어요. 영양제 주세요 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아 너무 좋네요. 3마리가 뭐야 완판됐습니다 여러분. 어머 여러분들의 이 반려견과 반려물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자들이 완판시키게 만들었네요. 펜

Thank you, my best friend.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선물을 마구 드리는 코알라의 완소마켓. 아예 이 제목으로 픽스가 됐군요. 네, 어서 선물에 매달리세요. 나처럼 우리 완소들 코알라. 두 번째 선물은요, 저칼로리 잼 5종 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잼 5종 세트를 받고 싶은 이유 소개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 하면 바로 드리는 거고요. 하면 다음 기회에 아우 8985님 0세트는 잼 있는데 집에는 잼이 없네요. 이건 첫 번째니까 뭐 무난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스위트 잼이죠. 집에는 잼이 없지만 좋습니다. 0428님 수제길잼 만들다가 냄비만 시커멓게 태워먹었습니다. 남이 만든 건 먹고 싶어요. 주세요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한번 전 귤잼 말고 약간 이런 고구마 같은 거 삶아서 먹다가 냄비를 시커멓게 태웠던 적이 있는데 집에서 냄새가 빠지지도 않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예. 권지은님 아빠가 택배일 하시는데 점심도 걸으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당뇨 걱정 없이 저칼로리 잼으로 간식 챙겨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끼니 거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칼로리 잼이 잼과 함께 밀가루긴 하겠지만 식빵이랑 먹으면 그래도 좀 꼭 밥을 챙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식처럼요. 네. 이성은님 안녕하세요. 웬디님 영시티 처음 들어요. 자가격리 중이라 야간 근무를 자주 해서 라디오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 격리 기간 동안 라디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자주 애청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새 또 격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그만큼 또 이 증상들이 조금 심해지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잊지 않고 또 오늘 처음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간 근무를 자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만약에 시간이 되실 때 한 번만 틀어주시면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가격리 화이팅 하시고 몸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0498님 자취 중인데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다고 플레인 요거트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맛이 없어요. 잼 넣어서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머니의 그 마음 먹어도 너무 맛있지 않나요? 요런 데다가 그 제가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잼 같은 거 넣어서 종류별 다섯 종이니까 드시고 그래놀라나 요런 시리얼 같은 것도 넣어서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예예예. 9111님 중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잼 주시고 저희 가게 오시면 아 잼뽕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잼뽕 잼을 주고 나는 잼뽕을 받는다. 아 이거 좀 재밌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잼뽕 드리신다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소를 안 적어주셔서 지금 땡치려다가 말았거든요. 딩동댕을 드렸으니까 주소만 알려주시면 잼뽕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한동원님 아들 이름이 재민인데 재민이가 재미 먹고 싶대요. 아 재민인데 재민이가 재미 먹고 싶대요. 아, 아드님을 위한 선물이니까 예예예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3740님 자취 2년차 완소. 아침은 항상 빵과 함께하고 있지만 만난 잼들은 항상 비싸고 양도 적어 함부로 손이 못 가는 것 같아요. 냉동실에 가득 찬 통밀빵 베이글에 맛나게 즐기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조금 뭐야 여러분 또 완판이 됐대요. 저칼로리 잼 5종 세트 완판. 아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못 받으신 분들 아쉬워 마세요. 왜냐? 3부에도 좋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마시고 잘 저 코알라와 함께 매달려서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이유의 잼잼 듣고 3부에서도 이어갈게요. 할 만한 사람끼리 이 정도 거짓말에 속아주는 게 아닌가요? 될래가 깜망청이 뭐든 해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 조차 주지 마요. 설탕이 필요해 난 몸에 나쁜 게 좀 필요해 뜨뜸이 지근한 건

더 커져가니까 컴백. 스마트한 금융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트리 들어볼래 yeah. 이거 저거 재미 않아도 돼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유감만 백칠컷 놀아볼래 yeah. Yeah. Yeah. Yeah.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트리 들어 웃기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연쉬 연쉬 연쉬 룰루랄라 연쉬 연쉬 오늘도 난 연쉬 웬디의 연쉬 웬이어시티 3부 시작했습니다. 완소 여러분들만을 위한 비밀 마켓 선물이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쿠알라의 완소 마켓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들이 와있습니다. 박준범님, 난 잼 받으려면 뭐라 보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나버리네. 아, 역시 인생은 타이밍. 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 이거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막 보내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임진숙님, 이제 스스로 코알라라고 하네요. 크크크크크크.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크크크크가 비웃는 크크크크는 아니시죠? 예. 우리 만소분들은 날 비웃을 리가 없어. 저도 약간 반쯤 포기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코알라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코알라가 이게 작가님께서 올려주셔가지고 나는 코알라다. 과거형 코알라였다. 예. 아까 중식당에서 일하신다고 하신 분, 우와 진짜 보내주셨어요? 9111님, 김포대로에 있는 땡땡 중식당입니다. 코알라 오시면 짬뽕에 탕수육까지 고고씽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허, 대박이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접 보내주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세 번째 선물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레드벨벳이 컴백했습니다. 바흐 선생님의 G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Feel My Rhythm 이라는 곡이죠. 들으면 괜히 울컥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갑자기 노래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이번 선물은 뭐냐고요? 저희 노래 제목처럼 feel, 느낌, feel 중요하잖아요. 근데 샤워할 때는 feel보다는 아마 filter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feel my rhythm, no 아니고요. filter my rhythm. 그렇습니다. 이번 선물은요 바로 필터 샤워기입니다. 완소마켓 이번 선물은 필터 샤워기입니다. 샤워할 때만큼은 여러분 feel보다는 필터죠. filter my rhythm입니다. 자, 이 선물은 어떻게 주느냐 똑같습니다. 필터 샤워기를 받고 싶은 이유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예를 들면 저 한 달 동안 안 쉬었어요. 아니면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받고 싶습니다 등등 필터 샤워기를 받고 싶은 이유를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냐?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아, 메인보컬 코알라인 제가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문득 회를 뒤에 밤은 못 듣고 우린 fun and wild and brave 시선을 끄는 emotion Give me any direction 끝없는 발꿀처럼 빠져드는 sweet emotion 말이 편채 어디로든 떠날래 세상 모든 경계를 다 휘저을래 꽃가루를 날려 샴페인을 더 크게 터뜨려 더는 어제와 내일에 가두지 마 자유로워 지금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듣고 왔습니다. 선물을 마구 드리는 코알라의 완소마켓. 네, 저예요. 세 번째 선물은 필터 샤워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필터 샤워기를 받고 싶은 이유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로 하면 드리는 거고요. 하면 다음 기회에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빈님, 우리 집은 녹물 나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샤워할 때 녹물이 나온다고요? 그건 아니죠. 필터 샤워기긴 한데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연진님, 저 아직도 수도꼭지에서 물 받았어요. 샤워기라는 거 사용해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필터 샤워기라서 샤워기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4820님, 완디 딩동댕동이 잘 안 들리는데 딩동댕동 한번 쳐봐주세요. 맞나요? 이 맞죠? 네, 낚인 거예요? 아, 저는 아, 어, 진짜, 어머머머, 저 진짜 몰랐어요. 와, 저는 진짜 딩동댕동 소리 안 들린다 그래서. 친 건데 아 잠깐만 물릴게요 아 저 어머 나 바본가 봐 아 저 진짜 원서들이 시키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아 아니야 다 들려요? 더 잘 들리게 아 하지만 제가 쳤으니까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진짜 낚인단 말이에요 아 정말 아 4820님 어 제가 했었죠 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아 정신이 없네요 필터 샤워기 오행시가 와있습니다 우리 양철승님 Feel Feel my rhythm 터지자 터져 대박 터져 샤 샤랄라하게 워 워워 기 받고 대박납시다 아 요런 딘동댕이어야 되는데 아 내가 아까 그 문자에 낚였는지 아니 근데 낚였네라고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뭐가 낚인 거지라고 생각을 한참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적어주셔서 알았습니다 아 진짜 날 너무 잘하네 완소들 김미경님 필터 샤워기 한 번도 안 써본 1인입니다 공시생에게는 사치라우 이번에 코알라 덕분에 사치 한번 해보고 싶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이거 사치라기보다는 마음껏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2250님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남편이 잘 안 씻어서 신혼인데 미워 보여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필터 샤워기가 이제 남편분과의 사랑을 다시 만드는 건가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잘 씻으라고 전해주세요. 0412님, 7년 만에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를 위해서 필터 샤워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한 물로 아기 씻겨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필터 샤워기. 물 받아가지고 아이 물 조금씩 적셔가면서 씻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축하드립니다. 5216님, 영스트리트 처음 문자 보내봐요. 육아하면서 에너지 뿜뿜 잘 듣고 있어요. 저희 16개월 아가가 엄마를 닮아서 아토피가 있어요. 필터 샤워기로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싶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기들이랑 뭐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필터 샤워기로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0407님, 타방송 듣다가 넘어왔는데 어머 감사드려요. 코알라의 완소마켓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4명인데 샤워하다 보면 자주 고장나네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내드립니다. 어머 여러분 또 완판이 됐습니다. 필터 샤워기도 완판. 오!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못 받으신 분들 아쉬워 마세요. 마지막 선물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럼 만나볼게요.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사랑에도 운명이 있고 직업에도 운명이 있고 선물에도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명에 맡길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선물을 이따가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은 선물을 추측해서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 선물은 운명의 여신에게 맡겨보세요. 네. 완소마켓 마지막 선물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이따가 제가 이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금손 웬디를 통해서 랜덤으로 선물을 뽑을 건데요. 그때 뽑은 상품이 선물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물 받고 싶은 이유를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제가 뭘 뽑게 될지 추측을 해서 보내주셔야겠죠. 먹을 거인지 입을 거인지 마실 건지 얼굴에 바르는 건지 뭐 머리에 쓰는 건지 예를 들면은 뭐 이 선물 주시면 가족들과 먹겠습니다. 아니면 이 선물을 주시면요 제가 입겠습니다 등등 이 선물을 받고 싶은 이유를 추측해서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저와 운명 데스티니라면 이따 제가 뽑은 선물과 문자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겠죠. 어디로 보내면 되냐? 문자번호 샵1077 짬짜 50원 기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문세 피처링 나홀의 봄바람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시작하는 저도 어쩐지 웃었나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만 그럼 그냥 좋았어 다시 내겐 없을만

샤워할 때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이거 아까 필터 샤워기 때 보내신 거 아니죠? 손 소독제는 샤워할 때 이정현님 저 주실 거죠? 저녁마다 얼굴에 열심히 붙이고 자겠습니다. 이거 얼굴에 바르면은 안 돼요. 김화진님 이 선물 주시면 첫 출근 때 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죄송해요. 성소림님 이 선물을 주시면 따끈따끈한 밥에 살포시 얹어 꿀꿀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꼭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떡해. 아 이거 드레싱도 아니고 무슨 손소독제를 어떡해요. 아 진짜. 5664님 착하게 살고 싶어요. 선물 주세요 웬디. 아 요런 문자 좋다. 어머 맞아 흥분했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도 충분히 착하신데 요 손소독제로 좀 이렇게 소독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딩동댕동이 안 나오고 있어요. 5742님 아 요새 봄바람에 피부가 건조해요. 주시면 얼굴에 붙일게요. 이거 하면 더 건조해지는데. 9408님 화물트럭 기사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꼭 받고 싶습니다. 보내드려야죠. 항상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3536님 완디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알아보고 있던 선물인데 받으면 딱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근데 지금 여친은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여자친구분이 생기시면은 그때 제가 다른 금손 웬디로 돌아와가지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1님 주파수 돌리다가 처음 들어요. 저는 이 선물과 함께 캠핑 가고 싶어요. 아 필요하죠. 네, 밖에 나오면 꼭 필요합니다. 5791님 저는 친구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싶어요. 친구가 받고 좋아할 것 같아요. 친구분 제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54님 아빠한테 혼나고 방에서 혼자 있는데 선물 주시면 아빠한테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려고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완판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선물도 완판이 됐습니다.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못 받으신 분들은 완소마켓 다음에도 다시 돌아오니까요. 다음에는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완소마켓 어떠셨나요? 이렇게 선물을 많이 드리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많이 드릴 때마다 내가 우리 고마운 완소들에게 하나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쁜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적어놓으세요.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4월에 초대박 선물을 걸고 완소마켓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영수실에서 한 번도 드린 적 없었던 정말 놀라지 마세요. 턱 다시 이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고가의 선물들이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질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번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살짝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 저희 멤버들도 참여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그 정도로 고가의 선물입니다. 뭐 이런 손소독제와 뭐 먹을 것들 다 지나치시고 정말 고가의 선물입니다. 아니면 제가 혹시 참여해도 되나요? 라고 탐낼 정도로 정말 고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정한 금손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완소마켓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항상 본방사수! 네, 저희는 레드벨벳의 In My Dreams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이 반쪽 선물할 때 공기팩트. 곰곰이 생각했다 공기팩트. 반쪽이 쉬워졌다 공기팩트. 판촉물은 공기팩트.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트리스 출시다. 1562 골라먹진 패트리스 찜닭.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사내맛선의 안유섭 김재정입니다. 얼굴 천재 CEO와 정체를 숨긴 말단 사원의 아슬아슬한 사내맛선, 퇴사 금지 오피스 로맨스. 매주 월화 밤 10시 SBS에서 사내맛선 볼까요?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000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000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도 토마토를 재료로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이색요리를 소개할게요. 토마토는 소금을 만났을 때, 그리고 열을 가했을 때 영양소를 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에 소금을 더한 레시피, 바로 토마토 김치입니다. 집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인데요. 겉절이처럼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김치입니다. 먼저 토마토 한 개를 반달 모양으로 8등분한 후 소금 한 꼬집을 뿌려 3분 정도 절여주세요. 잘 절여진 토마토에 설탕 2스푼, 고춧가루 액젓 각각 1스푼, 간장 반스푼을 넣고 버무리면 되는데요. 리조또나 스파게티, 카레에 곁들이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웬디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여사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10일 동안 지역 아동센터로 실습을 나가게 됐어.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지내다 보니 남자 선생님 한 분이 눈에 들어왔대. 아, 저분 어쩜 저렇게 아이들한테 잘하고 웃는 모습도 예쁠까? 여자는 그런 남자의 모습에 금세 호감이 생기더래. 그러다가 하루는 퇴근길에 같은 버스를 타게 된 거야. 여자는 아는 척을 하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 누군가를 좋아하고 먼저 다가간 경험이 없어서 쉽지 않았던 거지. 그러다가 남자가 내렸는데 어? 나랑 두 정거장밖에 차이 안 나네? 어? 같은 동네 살았어? 다음날 여자는 동네 이야기를 하며 말을 걸까 했는데 이번에도 쉽게 용기가 나질 않았어. 하지만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더래. 결국 실습이 끝나기 하루 전날 마지막 날 기념이라는 핑계로 쿠키를 만들어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돌렸고 결국 남자에게도 같은 동네 산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을 걸 수 있었어. 대화해보니 둘은 한 살 차이였고 같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나왔던 인연이 있었지. 여자는 한 번 용기 낸 김에 또 한 번 적극적으로 행동했어. 그럼 저희 동네에서 밥 한 번 같이 먹는 거 어때요? 가만히 10초를 잊지도 못하는 어떻게 안 되는 바보란 말야. 노력을 해봐도 억지로 앉아있어도 졸린 걸 어떻게 지겹단 말야. 근데 요즘엔 왜 이럴까? 도대체 내게 무슨 짓을 했길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너에게 집중해. 요즘엔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부터 열까지 너만 생각나면 대단한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해. 두덜거리는 말투와 세지만 표정까지 작은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 하루 종일 너를 공부해.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웃었길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에게 집중해. 요즘엔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부터 열까지 너만 생각나면 대단한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해. 두덜거리는 말투와 세지만 표정까지 작은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 하루 종일 너를 공부해 보고 또 해봐. 저도 행복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부터 열까지 너만 생각나면 대단한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해. 덜거리는 말투와 세지만 표정까지 작은 부분 끝까지 너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 하루 종일 너를 공부해. 남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소란의 너를 공부해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LJY님의 사연이었어요. 여자가 10일간의 사회복지 실습에서 호감이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극적이었던 여자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죠. 그러기를 여러 차례 드디어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거를 한 번도 뭐 고백이나 누군가에게 이런 자기 마음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상대방의 반응도 어떻게 나올지 약간 두려우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도전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았을 때 어떻게 타이밍을 딱 보시고 마지막 날에 쿠키를 돌리면서 했던 게 되게 나만의 방법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멋진 게 한 번 용기 내기 시작하니까 데이트 신청까지 바로 또 하시고 한 번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어떻게 도전하느냐가 중요하지 딱 한 번만 딱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영님, 야, 이 정도면 뭐다? 운명이다! 라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을 보내주셨네요. 네, 운명이다라고. 뒷사연이 궁금하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밥 먹고 마주치면 인사나 하자고 하고 쿨하게 헤어졌죠. 그런데요,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평소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았는데 그걸 극복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먼저 다가가 본 거잖아요. 결과를 떠나서 제 자신이 너무 기특했고 성장한 느낌이었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주저없이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떠올리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분이랑 잘 됐다를 떠나서 뭔가 내가 이제까지 도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용기 내서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용기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뭔가 도전을 하거나 뭔가 말을 함으로써 자기 주장이나 자기 얘기를 좀 편하게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신 것 같아요. 저도. 네. 안승태님께서 그래도 용기 낸 거 좋았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짝사랑을 할 때 짝사랑의 느낌도 되게 좋지만 짝사랑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이한테 이 사람한테 고백을 안 했지? 이러면서 후회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장세현님, 그래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었네요. 다행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완소분들도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수 홈페이지 남의 사랑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따마의 우우. 별 생각 싫은데 내 몸은 이미 바삐 움직여 oh no, yeah. 바보처럼 길들여진 너 진짜 무서운 건 우리의 무의식인 듯해 후회는 딱 가슴만큼이 적당해

선물 받으신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웬디 영시트 지금부터는 와니랜드 개장합니다. 월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건강한 상의 나라 여기는 와니랜드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 롤러코스터처럼 스릴 넘치게 회전목마처럼 달달하게 완소들 소원 들어주러 오늘도 출발. 와니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릴게요. 오늘 자이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8827님입니다. 완디, 전 요즘 Feel My Rhythm 반복 재생 중인데요. 완디 파트 중에 우리로만가 편견에 가두지 마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가사를 듣고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누군가를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들리는 얘기만으로 이미 판단해버리는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마음 주치 닥터 소니, 저를 위해 편견 없애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뭐 주변 사람들이나 누군가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얘기를 했는데 나는 겪어보지 못했고 하지만 상대방은 겪어봤으니까 뭐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편견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겠지라고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상대방을 뭔가 나랑 무슨 일이 있었거나 했을 때 내가 진짜 경험을 하고 느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말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나랑은 아니니까 뭔가 그 사람을 한 번에 판단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편이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별로라고 해도 저는 뭐 그래요? 하고서 제가 또 만났는데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는 그냥 착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우리 와니랜드를 찾아준 우리 8827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완소들만의 마음 주치 닥터 손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마음 건강 잘 챙기고 계셨죠? 그래요.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네, 편한 데 앉으시고 저한테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 보세요. 스스로 편견에 갇힌 것 같아서 고민이시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닥터 쏘니 내 안의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들여다볼 것. 사람이나 물건, 음식, 장소 등등 내가 그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솔직하게 쭉 정리해보세요. 그럼 1차적으로 생각이 정리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편견이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 선입견 때문에 괜히 상대를 피하게 되고 더 깊은 오해가 쌓이고 그 결국 상대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직접 부딪혀 볼 것. 백문불여 일견,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직접 만나보고 겪어보고 부딪혀본다면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편견이 깨질 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편견과 맞서 싸우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완소들의 마음 트레이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나요? 앞으로도 저 닥터 쏘는 여러분들의 멘탈 케어를 위해 힘쓸 거니까 도움 필요하면 얼마든지 불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로망과 편견에 가두지 마. 바이바이. 8827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이 내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8827님에게는 영세스 준비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혼내의 Day On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one day. 안녕 BYE. You'll always be my day one. Day zero when I was no one. I'm nothing but myself. You are no one else. Thankful you're my day one. Thankful you're my. I got lucky finding you. I won't make the day that I came across you. Cause when you're with me, I don't feel blue. Not a day goes by that I would not redo. Everybody wants to love. Yeah, that's right. It's easy when you try hard enough. That's right. You'll always be my day one. Day zero when I was no one. I'm nothing by myself. You are no one else. Thankful you're my day one. I'm thankful you're my day one. When I first met you, it just felt right. It's like I met a copy of myself that night. I don't believe in fate as such, but we were meant to be together, that's my hunch. Everybody wants true love. Always be my day one. Day zero when I